When the sun comes up, 다시 반 우리 세우고 또 무너뜨려. 저한테 don't have to worry anymore. 믿음 안 가는 이 친구들 반응 없는 그 표정에 분명 they say we're gone. 난 쓰나미 때로 편해. When the sun comes up, we going stronger. If it's not now, tell so what. 많은 걱정 건 내 머리 텅텅. So I don't hesitate and do it when the sun comes up. What is your view on it? Now the sun comes up. Yeah, I'm with me with it. Whatever comes on, I'm playing with it. 새 새로운 밤 새로운 감으로 채워. 지금도 masting no matter what. 왜 괴로워야 하지? 언니 예상해봐. 7 way 후가 훨씬 기분 better in my. 즐기는 때는 지났어. Carol season all over right now. 성공이야 비등 비등한 boundary. 이건 airbame인 전자머리가 전공이야. 쟤라고 뭐가 다르겠어. So don't stop, first step it. 네가 알아 했던 이건 필요한 건 흔들려도 믿고 배로 사랑하는 보여긴 다 마찬가지고 다른 생각하는 바보도 하나 없네. Okay. No. 결국 마지막엔 같이 가자고. 그래 이건 19년의 green. When the sun comes up, 다시 반 우리 세우고 또 무너뜨려. 저한테 don't have to worry anymore. 믿음 안 가는 이 친구들 반응 없는 그 표정에 분명 they say we're gone. When the sun comes up, we going stronger. If it's not now, then so what. 많은 걱정 건 내 머리 텅텅. So I don't hesitate and do it when the sun comes up. What is your view on it? Now I want you to be on it. When the sun comes up. Yeah, let's think with it. Whatever comes on, I'm playing with it. 해가 뜨는 걸 봐. 그래 이제 나도 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너의 모습 좀 봐. 너를 방해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봐. 네 옆에 누가 있는지 봐. 내가 아무리 해처럼 멀어 보여도 우리 함께였을 때를 기억해. 적어도 우리 친구 시사 when I started. 난 정말 커다란 도움 받았지. 그럼 너도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해 우린 다 알지. Yo, 내 미래가 해처럼 맞아 맞아 너라고 안 될 건 없지. Yeah, yeah. When the sun comes up I pray for my old homies. Yeah, yeah. Every day I make myself better. I make myself better. From my good, good ways forever. I'm having such blue weather. I'm willing to come a long way. 빨간 불만이 기다렸는데 레드카펫은 보이지 않네. 대신 저에는 여전히